위리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 사상사를 정확히 분석 총화할 때 대하여와 경야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제의 9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의 전화를 위리한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점에서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